UBS. . 우리들의 일상도 기록이 되면 추억이 된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과거 당해 년도의 특별한 소재를 통해 그해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4월 13일 다섯 번째 그해 우리는 시간. 오늘은 2014년으로 떠나볼게요. 그해 우리는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잠시 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2014년은 문화적으로 다채로운 볼거리, 들을거리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한국 가요계에선 전해에 있었던 조용필 컴백 열풍에 이어 서태지, 이선희, 토이, 김동률, 이소라 등 레전드 가수들이 컴백 앨범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이외에도 GOD와 버즈가 재결합하고 MC 더 맥스나 에픽하이, 박효신도 음원 차트에서 승승장구하는 등 들을 노래가 정말 많았답니다. 볼거리 역시 정말 풍부했는데요. 한국 영화계는 명량의 천만 관객 돌파로 이순신 돌풍을 불러일으켰고 e스포츠계에서는 롤드컵이 한국에서 개최돼 엄청난 흥행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때 중국의 로얄클럽을 꺾고 삼성 갤럭시 화이트가 우승하며 우리나라 e스포츠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2012년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리그 오브 레전드, 즉 롤은 지금까지도 국내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저는 요즘 인기 있는 노래나 영화, 게임도 좋지만 2014년 당시의 감성이 가끔 그리워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도는 2014년에 우리가 향유했던 문화들을 다시금 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딘가 너와 나누곤 했던 수줍었던 얘기들 너는 나를 쉬게 하고 마음에 넘실거리던 웃음 자꾸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해상에서 청해진 해운이 운영하는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선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 사건은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재난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당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많은 죽음으로 국민들의 공분과 슬픔을 산 사건인데요. 이 사고로 인해 향후 몇 년간 수학여행 및 학교 단체 여행이 금지되거나 자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안전 불감증에 빠져있던 한국의 안전관리 실태와 혼란스러운 사회의 극치를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으로 평가되는데요. 당시 대한민국 정치계는 물론 언론계와 교육계, 문화계에서도 모두 엄청난 후폭풍과 침체, 그리고 공황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세상을 떠났고 아직까지도 명확한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터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몇 년이 지나도 무거울 뿐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은 2022년 4월 16일로 세월호 참사 8주기, 희생자 8주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기억이겠지만 적어도 매년 4월 16일만큼은 세상을 떠난 그들을 추모하고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다섯 번째 그해 우리는 시간. 오늘은 2014년도의 우리를 떠올려봤습니다. 2014년은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과 각종 살인 및 화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해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SBS 8시 뉴스에서는 당해 송년 특집으로 다사다난, 슬프고 힘들었던 2014년 저물다 라는 헤드라인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아프고 슬픈 기억들이 많았던 만큼 저는 2014년도의 우리를 잊어버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2014년 그해 우리는 괴로웠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신민석,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요.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UBS